One, two, three, four. She's gotta close me up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이 지나면 또다시 넌 잊혀질 테니 사랑한단 그 말 달콤한 거짓말 늘 같은 뻔한 거짓말 yeah. 기억 속에 남은 yeah. 널 사랑한단 그 말 늘 같은 뻔한 기억만 yeah. 사랑한단 그 말 달콤한 거짓말 늘 같은 뻔한 거짓말 기억 속에 남은 널 사랑한단 그 말 늘 같은 뻔한 기억만 기억하지 말아줘 착각은 말아줘 사랑은 너를 아프게만 한다는 걸 상처받지 말아줘 떠난다 말해줘 사랑은 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사랑하네 그만 저 미쳐가 내가 정말 바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날 힘들게 해 사랑해서 한번 봐줘가 꾸미고는 속상해 하지만 난 언제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속상해 하지만 난 언제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She's got a feeling